이 시간에는 너레 미역곡을 보내드리겠습니다. 처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사회주의 라곤일세. 다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내 안교 사는 사회주의 저국. 앞서 자라난 고향이 있다고 조국이라 말을 하랴. 혁명의 깃발 부리게 되면 조국도 잃게 되리. 그제 이 세계에서 계속하여 들으실 노래는 우리의 사회주의 세상의 으뜸일세. 시간 마지막 순서로 들으실 노래는 사회주의 너를 사랑해. 이상으로 노래 6곡을 보내드렸습니다.